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선군혁명 용도를 시작하신 56돌세 즈음에서 저메이커 국적 선박 뉴 글로벌호 선장 선원들의 경축 모임이 24일 함경북도의 청진항에서 진행됐습니다. 모임에서 연설자들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선군 용도가 있었기에 오늘 조선이 인공지구위성 제작 및 발사국, 수소탄까지 보유한 당당한 핵강국의 위용을 만방에 떨치며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, 지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. 모임에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됐습니다.